우리 한국 분들한테도 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식은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만드신 예식이 아니고 이 최후의 만찬 예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면서 그죠? 탈출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파스카, 죽음의 천사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 문으로 지나갔다고 그래서 그죠? 지나간 의미로 파스카, 패스의 의미로 파스카를 이제 기념하는데 매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이 파스카 예식을 기념하죠. 기념할 때마다 했는데 그거를 예수님도 오늘 똑같이 기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온 성찬례. 성찬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그것을 기념했고 매년 기념하던 것을 예수님이 같이 기념을 하시면서 여기에 제물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그 하던 그 양고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제물로서 바침으로써 이 예식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교의 예식이 됐습니다. 이 예식을 이스라엘 예식은 학가다 예식이라고 해서 저희들 신학교에서도 늘 매년 하는데 그래서 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원래 있었던 그 예식을 위해 예식 위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 안에 그리고 하느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십계명 안에서 자신을 증명하시고자 계속 노력을 했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새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새로 태어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족들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죠 버리고 다 떠나야 된다고 이렇게 모든 것을 아버지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며느리를 미워하고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뭐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미워하고 떠나야 된다고서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 그리고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조건들 위해서 이 조건들을 기반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분명하게 구약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희생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 위에 이것들을 기반으로 이것들을 제로로 하느님의 나라를 짓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성사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분명한 겁니다. 야슨베 민효호 야슨베 나시라 난소호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주변에 나의 것들만 챙기면서 나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말이 맞지 않고요. 내가 성당에 물론 열심히 하신 분들 계시면은 분당 신부 입장에서 편합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에 막 집중을 하면서 실제로 가족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등한시하는 경우에 그 역시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조건들 위해서 완벽한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그것이 성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모든 그 조건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의 기반이 되고 재료가 됨으로써 그 위에서 분명하게 하느님이 나한테 나라는 존재만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하느님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남은 이제 기간 동안 내일 있는 그 십자가의 길도 그렇고 십자가 경배 예식도 그렇고요. 오늘 저녁에 있는 순환감실 기도도 그렇고 부활절까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대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루고자 만들고자 하는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만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하느님의 나라가 뭔지를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